너랑 나 babe. 야, 들이대.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해 브라더. 술 들어가니까 기분이 들떠더. 전화 걸어 길형 yeah my big brother. 오케이 때리시고 바로 클럽으로. 거울이든 파워 취한 티내다. 몸개그 할 거면 집에 돌아가. 딱 내 눈에 보인 그녀는 168 48의 마스터에 바로 쫓아가. 내 입모양은 OMG. 최자형은 설리. 내 옆에는 오늘 너겠지. 난 호랑나비 꽃을 못 지나쳐. 예쁜 기 좀 잠시 내게 빌려줘. 1차는 클럽에서 막 들이대. 2차는 올 때 싸고 들이대. 7차는 눈빛으로 수리된 당신의 눈동자 컴백. 3차로 갈 수 있다면 더 들이대. 내 막차는 저차원 꽤 나가리 돼. 절대 식지 않아 굽이 풀린 망아지.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. 호랑나비 한 마리가 간만에 놀러 yeah. 지금 난 쇼미댄스 클럽 hey. 위치하고 위치 느낌 있게 찍지. 나는 내 걸음걸이 흥국이 형의 엣지. 발라 찾자면서 나오는 내 vibe. 놀이제이 선배답게 후배 위에 영인동 미친 게 놀 때는 독일 스타일. 이제는 올라갈게 정상 위에. 인천 언니 중에 네가 내 눈에 딱 들어왔고 내 걸로 만드는 말빵 hey. 데코 일단 네 번호 불러 yeah. 그럼 이따 전화할게 tonight. 1차는 클럽에서 막 들이대. 2차는 올 때 싸고 들이대. 7차는 눈빛으로 수리된 당신의 눈동자 컴백. 3차로 갈 수 있다면 더 들이대. 내 막차는 저차원 꽤 나가리 돼. 절대 식지 않아 굽이 풀린 망아지.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. 호랑나비 한 마리가 Boy, be show me the money, man. 예쁜 아가씨들 손 내밀어서 악수. 저번 달과 다른 반응에 좀 놀랐어. TV 나오라도 너만 말이 맞았어. Payday, man. 밤을 새워 boom, boom, pow. 구원동과 홍대를 지나 뱅뱅사. 거리까지 나의 목소리를 박아. I'm back. 물론 with my team rhythm power.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. 이리배. 호랑나비. 아싸 호랑나비